근데 막 그 막 좀 될 거 없나? 뒤쪽에? 될 Ha! 아이씨. 거부할 수 없는 삶 차보는 꿈을 담보로 희망이라는 모노펜을 외플 부는 불을 창고라고 탐을 시험해 부자는 가난조차 탐에 탐욕스럽게 세상은 흑급백 두엄한 존재의 끝이 없는 제로선 게임 속 끝은 볼만해 양극화 세상에서 가장 추한 곳 지시는 거짓 세계 잠시된 지 오래 곧 가장 이득을 보는 건 누굴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도대체 누굴까 평균 세상에 평균치 않은 자 때려 돌연변이 취급해 이상하지 않은가 눈 감은 세상에서 눈 뜬 자 이제 눈을 멀게 하네 이상하지 않은가 평화를 원하는 척 싸움을 원하는 척 각자 이념에 끝 이상하지 않은가 꿈을 가시려네 꿈이 없음에도 더 정답은 없네 이상하지 않은가 Hey. 세상을 알아가는 그럼에도 세상을 모르는 게 더 약이었을까 불이 꺼진 방안은 전혀 다른 야경을 바라보면 아끼 읊조린 말 점점 어른이 되나봐 기억이 안 나 내가 바란 것들은 무엇이었나 나 이제는 겁나 내 꿈의 파판들은 어디로 갔나 내가 바란 삶 내가 원한 삶 그저 그런 삶 너 어렸든 이젠 상관없이 하루라도 막 걱정 없이 하루라도 막 고민 없이 사는 게 사는 게 사는 게 점점 어른이 되나 봐 기억이 안 나 내가 바란 것들은 무엇이었나 나 이제는 겁나 내 꿈의 파편들은 어디로 갔나 숨을 쉬는데 또한 그 메인주이기라. 자고 지난 날, 나를 파괴하던 시간과 시계 증오하고 열정감 하늘에게 사로잡힌 삶 성공을 맛보는 지난 날 그때와는 뭐가 다른가 글쎄 크게 다뤄지는 나 태워버리 자고 지난 날 가장 깊은 곳 밑바닥과 뒤남김 없이 더 다가지 불을 붙여 더 불을 붙여 뭐 끝에 뭐가 또 나른지 I don't know 다 태우고 나는 뭐 차만 남을지도 모르지 나는 그대로 올지 yeah. I see the ashes falling out your window There's someone in the mirror that you don't know And everything was all wrong So burn it till it's all gone Yeah, burn it 내 안에 소리 Yeah, burn it I want it Yeah, burn it Burn it 가장 깊은 곳에 너를 마주봤지 지구 혹은 증오 혐오 분노까지 그것 또한 얼마나 되려 허망한지 어쩌면 그것들은 마저 신기루 어쩌면 그래 그것들을 배움으로 열정을 강요받는 것은 나는지 조심이란 단어를 조심하길 바래 Don't be afraid 불을 붙여봐 불을 붙여봐 뭐가 됐든 그래 말할 수 있게 불을 붙여봐 과거의 너 현주의 너 뭐든 좋으니까 쓸게 그래 불을 붙여봐 타오르는 태양이 달라지 아니면은 타고 남은 채가 달라지 언제나 선택과 결정은 너의 목화가 마음 포기 또한 용기 힘을 잃지 말게 I see the ashes falling out your window There's someone in the mirror that you don't know And everything was all wrong So burn it till it's all gone Yeah, burn it 너의 특별함 은 뒤로 나의 평범함 나의 평범함 은 뒤로 너의 특별함 나의 특별함 은 뒤로 너의 평범함 마치고 바로 귀가 방문을 들어서면은 온전히 나를 마주하는 시간 정막이 가득한 밤 샤워를 끝마친 다음 술로 해독한 내 기억 자라나는 하루의 맞은편을 쓸지도 고단한 하루 일과는 어찌어찌 해내고 골박에 치는 일정은 일주일에 인쇄 내쯤 적당히 먹고 자지 뭐 차피 잠도 안 오는데 내일은 내 걱정하지 뭐 Fuck I don't care 집어넘도 할 것 같아서 시기가 올라오니까 솔직히 접어자 내 삶에 관해서 Oh yeah don't 명예부 더 필요와 스타디움도 가끔씩 무섭고 막 도망쳐버리고 싶더라고 슈퍼스타가 되면 매일 파티를 하며 사는 줄 이상은 현실의 뒤통수를 시원하게 갈기는 줄 상관없어 어차피 뭐 내일은 다시 오고 좀 물어 일어나도 저런 너도 하루를 벗어내는 거지 뭐 I'm not sure. 기분 노래지. 가사를 만들고 있네. 이승이 부릅니다. 계속해서 터치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을 터치하십시오. 세상도 무섭지 않아 말았던 우린 지금 전혀다 길을 걷지 Damn 그때 기억나 아마 신사였나 둘이서 소주를 기울이며 나눴던 우리 대화 세상을 씹어먹을 거라던 우리 둘의 포부 원대한 꿈을 품었었던 우린 어렸었지 꼴랑 나의 숨어 yeah. 갑작스러웠었던 연락 두절 한참이 지난 뒤 모르는 번호로 왔었던 너의 부모님의 그 작은 전화 한 통에 곧바로 달려가 서구 주소 안녕은 너무 멀었지 아직도 여전히 네가 난 그립고 또 그립네 아직도 여전히 함께한 추억이 나 맴도네 어쩌면 그때를 잡았다면 아니 그때 너를 막았다면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친구일 것 어땠을까 네가 변한 건지 아니 내가 변한 건지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야 네가 밉다 야 네가 싫다 야 이 말을 하는 이 순간조차 난 네가 그립다 에이, 매주 갔었던 서울 구치 소면의 길 왕은 세 시간 뒤엎듯 썼던 먼 길을 혼자서 나섰지 너의 재판 날과 너의 출소 날 눈이 펑펑 얼어겨 힌두부 똑똑히 기억나 그리고 간만에 본 넌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렸고 눈이 풀린 채는 말했지 해볼 생각이 없냐고 난 화가 났고 또 욕을 했네 유일한 친구였던 너를 되돌릴 방법은 없고 너는 괴물이 돼버렸네 내가 알던 넌 없고 널 알던 난 없어 우리가 변한 건 비난 시간 때문이 아닌 걸 난 알아 네가 알던 난 없고 내가 알던 넌 없어 우리가 변한 건 비난 시간 때문이 아닌 걸 넌 없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한번 더 돌아가는 느낌이네. 3년이 지났네. 아가씨, 야, 솔직히 몇 곡 넣을지 잘 모르겠어. 그냥 씨발 그냥 안 한 거지. 오케이, 오케이, 라이고, 라이고, 오케이. 요, 요, 요. 시작은 초라했지, 됐고, 그래, 남산동 지하에서 이제는 펜하우스한 남자 이하. 아직도 꿈에서 깨지 못하는 비롯팬. 내 머릿속 현실은 이상과 싸워 지겹게. 내 가장 큰 적을 속간에 화. 그보다 더 지독한 내 안에 그름과의 싸움. 가끔씩 쉽게 원망해 왜 이런 삶을 살게 하는지. 내가 뭐를 하는지, 음악을 사랑하는지. 가끔씩 되물어 돌아갈 수만이 돌아갈 거냐고 글쎄. 그건 고민 좀 내가 가지게 쉽게 얻은 것 같다가 씨발 예고 생각도 보상받는 것 같다 맞는 이게 없군. 존나도 깨난 있는 거실은 공허. 양산동에서 시작한 10년은 늦었지만 그때랑 똑같네. 머리가 복잡한 건 fuck. 사람이 많은 저답이 여전히 그때 화가 내 삶에 많은 게 변하지만 뭐 저답이 친여전 내 그대로라고. 새벽에 많은 저답이 여전히 그때 화가 내 변하는 모습에게 필연적이지.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우리의 어둠. 가끔씩 내가 천재인 것 같다가도 가끔씩 내가 재능이 없는 것 같기도 해. 어떨 땐 고기 미친 듯이 나오다가 다시 막힐 때는 한없이도 막히도 하고 마저 지금도 First one은 존나 빠르게 썼는데도 First two는 진짜 안 나오네. 진짜도 인생도 마찬가지겠지 뭐 안 해봐도 어차피 평행은 없어 선택의 문제라고. 영원은 존재하지 않게 지금 먹도 불만의 주제는 존나게 부담스럽고 그냥 음악이 좋아서 시작. 완성. 내게 붙이는 수식어들은 가끔은 버겁네. 어쩌겠어 그런 달래 아주 뭐 어쩌겠어. 내 맘처럼 되진 않았지만 인생을 배웁니다. 내 맘처럼 되는 게 없구만. 그 와중에 새로운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음껏 터치하십시오. 모르지 또 뭐 갑자기 의도치 않게 뿅 뭐가 나타날지. 완성 끝!